HUBS 명언의 세계로 지혜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분야의 명언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명언학개론 시간입니다. 9월 3일 첫 명언학개론 수업 시간. 오늘은 희망에 관한 두 가지 명언을 알아볼 텐데요. 그럼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It's been too long since I've smiled. There's too few people I trust. To time you cross my mind, good company is hard to find. From time to time you cross my mind, so stay with me just for the night. 불가능이 무엇인가는 말하기 어렵다.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며 내일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로켓공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고다드가 한 말입니다. 고다드는 1900년대 초반 로켓비행 기초이론을 세우고 발사에 성공한 로켓공학의 선구자이며 로켓을 무기가 아닌 우주에 관한 인류의 지식을 넓히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인물입니다. 이처럼 그가 로켓공학의 아버지로 불릴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그가 했던 말처럼 불가능을 단언하지 않고 무한한 희망으로 그의 꿈을 이뤄냈기 때문일 텐데요. 하구 여러분들은 고다드와 같이 꿈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꿈을 자신도 모르게 어렵다고, 난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단언해버리진 않으셨나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일지라도 그것을 단정짓지 않고 자신을 믿는다면 그의 말처럼 언젠가는 어제의 꿈이 오늘의 희망이 되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안 될 거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은 어떨까요? 웃음은 강장제이고 안정제이며 진통제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아마 여러분 모두가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는 바로 모던 타임즈의 주인공이자 영국의 전설적인 영화인 찰리 채플린입니다. 채플린은 희극인답게 웃음이 희망의 원천이며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힘겨운 순간이 찾아올 때 웃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계기로든 웃음을 되찾을 때 힘을 얻으며 다시금 희망을 되찾기도 합니다.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어쩌면 웃음은 강장제이고 안정제이며 진통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효능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죠. 속는 셈 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넌지시 미소 한번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na be a big man. I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 masquerade. I don't wanna be a part of your parade. Everyone deserves a chance to walk with everyone else. 첫 번째 명언학개론 시간. 오늘은 희망 단원을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하구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고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듯해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오늘의 명언을 되새겨보고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봅시다. 웃음 짓는 한양인 여러분들에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저희 한대방송국이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의 명언학개론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더 뜻깊은 명언을 가지고 수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박서영, 담당의 강나연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I don't wanna be a big man. I just wanna fight like everyone else. UBS